공자와 유교, 그 다음에 노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은 채 그냥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노자에 보면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 이전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 가지 오늘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공자와 유교하고 이 뒤에 부분을 갖다 다음 주 할 거니까 좀 읽어올 때 항상 이 유가가 되었건 공자님 말씀이 되었건 노자님 말씀이 되었건 이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양 철학을 읽을 때하고 똑같아. 철학적인 문제의식 할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는가, 그들이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느닷없이 공자님한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자님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겠어요? 안 했지. 그죠? 그냥 백성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당면한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들의 철학 사상이 순수하게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알매 축으로서의 철학인가, 아니면 삶의 태도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태도인 그런 철학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공자님이 제자가 누군가가 스승님 저 귀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식아 임마 열심히 살기나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태도를 보면 그런 답변들을 보면 얼핏 그 형이상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초월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죠. 궁극적으로 이게 주변을 보고 뭐 자연 관찰하고 이런 얘기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얘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자는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 노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요 솔로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살던 시대, 공자와 그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유가 철학의 원리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노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음이 있었는데 누구 번역본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 번역본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가 한자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몰라도요. 별로 안 중요해. 노자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노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번역본이 좋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백날 해봐야 그건 없는 일이야. 네? 우리가 노자를 숭배할 것도 아니냐. 자,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 데 또는 중국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세 가지 정도만 우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 또는 제 형제할 때 제입니다. 천이나 제 개념. 이게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신,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느님은 기태하 선생님, 왜 두려워해? 이건 제가 유독 두렵지? 죄를 지은 자들이 항상 이렇게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죠? 내 알 거 없어? 연락 안 왔어? 어떤 분이셔요? 관식이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관식이 아저씨가 잘 알 것 같아? 자존심 있지? 대답을 해봐! 잘 아실 것 같아. 잡신 아줌마한테 물어볼까? 그래, 관식 씨.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잘 비치는. 잘 비치는? 질투왕. 질투왕? 질투왕. 피구왕? 피구왕 통키야? 질투왕. 질투도 잘하고, 그러죠? 근데, 그 하느님의 기본적인, 그 하느님을 얘기할 때 잘 비친다, 이런 건 이제 파생적인 거고, 살다 보니 비칠 수도 있지. 뭐 신이라고 늘 한가하시겠어? 바쁘지, 그냥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창조주죠. 아주 1번, 1번 뜻이. 그죠? 1번, 창조주란 말이야.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천이,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성서에 등장하는 신은 창조주란 말이야. 알라도 창조주죠. 이슬람의 알라 창조주.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이 세계를 갖다 계속 지배하잖아요. 그죠? 창조주이면서 주제, 세계를 일을 갖다, 뭐, 만사에, 만, 그, 식당에 어쩌다가 좀, 저기 맛있는 음식점이나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 가서 밥 먹으러 하면, 재수없이 옆에 개신교 신자로서 좀, 우리가 신자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아예 안 가는데, 먹고 있는데 옆자리 비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왔으면, 밥 먹는데 기도 한 판 하려면, 이게, 식당 사람들 다 은혜 받아. 그냥 어떻게 해. 전에도 한 번 갔는데, 그냥 나뉘어서, 참아라, 참아라. 왜들 그래. 그냥 볼빵에 앉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자, 맞서, 야, 다 하느님께 감사하셔서 잠깐 짧게 묵념하고, 그게 사실 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줄 알아? 하느님은 만사에 주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밥숟가락 하나를 떠도 하느님의 주재야. 이게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야. 사쿠라 신앙, 신앙인들은 그렇게 못 오지. 그러니까, 이 주재한다는 것이 뭐냐면, 일거수 일투족 매사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하느님이 세계를 만들 때도 자기 뜻, 의지로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의지에 따라서 만물을, 좀 나눠주세요. 하긴 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하느님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하느님이 만든 법칙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요. 그 법칙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법칙이 있다는 건 지성이거든. 그래서 이 신은 세계를 창조했으면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세계를 창조했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만사를 지배해, 지배하면서도 이것이 뜻이면서도 이 지배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은 의지와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의지와 지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 있어서의 천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야. 그죠? 당군 신화를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잡신 은실씨. 당군 신화에, 저기 당군 신화가 있잖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봐. 해모세의 아빠가 없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단 세상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자르고 막 이렇게 빛이 있어라든가 없어라 이런 거 아니야. 일단 있어. 세계는 있어. 세계는 주어진 것으로 있어. 그러니까 창조주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신에게는 이 창조의 개념이 없어. 그리고 이것도 없어요. 하나의 이 주제자이긴 주제자인데 그것도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 개념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천 개념이 중요해요. 하늘의 뜻이도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하느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진 않잖아.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거는 우리의 그냥 표현이야. 표현이 그렇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누가 무슨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늘도, 내가 가령 이제 그 그리스 비극의 이해를 샀는데 읽지를 못했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가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제 김태희한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하느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그죠? 그때 그 하느님은 기도해봐야 말짱 꽝이야. 연락처가 없어. 하느님 연락처가. 그냥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말은 그냥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탄일 뿐이지 하늘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자에게 기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형이상학적인 원리, 형이상학적인 천의 개념만 이룹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 해도, 이 천이라 해도 창조사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치와 질서에 따르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치와 질서에 따른다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자님이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 아니 여기 서구적인 의미에서 그 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천주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형이상학적 원리로서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질서의 모범으로서, 질서의 모형으로서 가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때 약간 알겠네. 그러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은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그러나 그 하느님은 없어요. 응? 그죠? 학생은 선생이 추천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그 이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야. 충분히 내 설명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떤 철학적인 얘기든 실존적인 상황에다 집어넣어서 이해하면서 쏙쏙쏙쏙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 신 개념, 신. 가르쳤으면 못 알아보는 분이 가끔 있어요. 산자들이 약해가지고. 정자로 써야지, 정자로. 신. 이 신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god, god. 그게 참, 처음에 그 애들이 나왔을 때 god,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god라고 읽는 건 처음, 이게 어른이고 god라고 읽는 게 그거라면서요. 저기, 뭐지? 저, 뭐야, 그 s 뭐지? 이거 501이요? 나는 이거를 SS501이라고 읽었더니 얘가 아빠 역시 옛날 사람 더블 S라고 읽는다고 그러고 아 더블 S라고 읽는 거예요? 어? 자기도 SS라고 읽었지? 처음에 어떻게 읽었어? SS501? 왜 이래? 젊은 사람이? 친구들이 놀려? 네, 네 많이 맞아. 얘 미승희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 가만히 보고 왕따 나면 생겼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친구들이 놀려 때문에 WS501도 못 입어서. 네. 이번에 백분토로 나왔고 촛불 집회 불법 입는 하늘 해고 별로 다르지 않아. 왜 그 얘기를 왜 누가 몰라? 내가 너, 테레비 나중에 그 저기 인터넷 뉴스 보니까 너무 나빠 하더라고 얘가 그걸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그 백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어디 S대 여학생인데 계속 촛불 집회 불법이라고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 그래서 불법인 줄 알지? 그 여학생 뭐 카페 홍보학과 해야 된다며.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로서 또 주제자로서의 창조주를 가리키는 G.O.D. not 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Supernatural being이야.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하고 비슷하죠. 그 신들은 세계를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동아시아 신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G.O.D.로 듣는 그 신, God 그것은 사실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신이고 그건 아주 특수한 신이에요. 특수한 신 개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신 개념은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해신, 용왕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최영장군도 신이 되는 판인데. 그래서 중국 은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게 됐어요. 그것도 잘 알아요.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계하고 이 세계를 애시당초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다 아무 관계 없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양에서 나오는 갓은 오히려 천주라고 옮기는 게 좋죠. 천주 이게 제일 적당한 개념 천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미 신 그러면 그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어가 굳어졌죠. 천주라고 옮기는 게 가장 적당한 거. 그러니까는 조선 후기에 그 이게 번역어를 둘러싼 아이러니인데, 조선 후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천주 시지를 통해서 이게 가톨릭이 전파됐잖아요. 그랬을 때 천주는 상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천주 시대에 보면 상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걸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천이 있다면 천은 똑같은 건데 천은 좀 이치의 측면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하고 재는 의지의 측면을 갖다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곧바로 이 재라는 것도 의지의 측면을 강조하던 재라는 것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천이나 재나 둘 다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궁극적인 존재 이것으로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말하자면 천주는 이게 이제 가시겠죠. God is 뭐 이쯤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주는 상제. 그러니까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상제라는 말을 니네들이 말하는 이 가시라는 게 이 상제구나. 그랬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 이걸 좀 이치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치로. 성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이 있잖아요. 리. 이치. 하늘의 이치. 우주의 이치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상제가 이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가 있고 기운이 있고 이기설 아니에요? 근데 이치와 기운이라는 게 어떤 인격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리학의 맥락 속에서 조선주의 생리학의 맥락 속에서 리, 이, 그럼 이치 그러면 그것을 갖다 의인화해서 말할 때 상제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상제의 어떤 인격신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시리 천주는 상제 우리가 이상 그럼 태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쭉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적인 창조주로서의 신 개념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 번역어가 가져다준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받아들일 때, 로마 제국 아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도들 용납이 안 되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에 입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상제라는 말을 이치를 가리키 이나 태극, 태극기 할 때 태극 있잖아요. 태극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걸. 상제와 같은 뜻을 쓰였어요. 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서 그 태극기로부터 어떤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을 생각할수록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국계에 대한 경계를 안 하는 것은 우상, 국계가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경계를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뭐 때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인데 그것이 어떤 우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믿는 기독교 그 종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태극기한테 경의를 안 하냐?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별치를 당한다. 세상에 우상 안 기어드냐? 그게 우상이라면 니네들은 왜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서 있냐 이놈들아. 그것도 우상이다 이 새끼들아. 하나의 상징일 뿐이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파란불 멈추면 뭐 전세계 우주적으로 법칙이 있어? 태극기냐?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동아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상징 체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끼야, 운전면허 왜 따, 이 새끼야? 어? 파란불 때 막 달려버려. 빨간불 때 막 달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나보고, 아이, 안 좋은 인간이라고. 말로 안 되거든, 우리는. 끝까지 조지기 때문에. 한번. 태극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상징체계로 보죠. 자연의 질서를 드러내주는 상징체계로 볼 뿐이라고 말. 그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극을 갖다가 가끔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은 이거 상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은 건 신이라고 할 때 귀신 그럴 때 신 그것은 초자연적인 성질의 숭배 대상이지 창조주나 주제자는 아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신은 아니다.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신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죠. 이승희 학생이 궁금하기도 했던 명. 명이라고 해요. 명은 우리가 명에다 명이라고 이게 목숨 명자이기도 하고 뭐 이게 하는데 명에는 뜻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명령을 내리다 할 때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분 또는 한계, 한계를 짓다. 여기까지가 너의 것.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명령을 내리다. 이거는 하나의 인격적인 신하고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천명, 그래서 하늘의 명령, 천명이라고 부를 때는 처음에는 그것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인격신의 개념이 하고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곧 그런 것이 빠져나가고 그냥 이치에 따르는 짓을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명령이 요 1번 요게 인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조만간 이치에 따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요게 질서하고 관련된 거죠. 질서를 어기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분을 어기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에서는 그걸 뭐냐면 하느님이 정해준 바를 어기면 바로 하느님에게 벌을 받죠. 아까 뭐 삐치기 잘하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 성질도 잘 내고 성질 안 좋은 양반이야. 그죠? 막 이렇게 막 물난리도 놓고 막 이게 메뚜기도 막 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불도 내부르고 막 이 양반. 아, 다종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대문이 불타가지고 저기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 남대문이 숭례문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악산의 화기를 막는데 관악산이 화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장치가 세 개가 있었어. 하냐면 왜냐면 지금 대우빌딩 있는 자리 있죠. 거기 원래 연못이 있었거든요. 거기 연못을 파고 그다음에 숭례문이라는 자리에 동대문은 흥인지문으로 이렇게 형판이 달려있는데 숭례문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불을 막기 위해서 숭례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광화문 재건축하느라고 해태가 없어졌고 숭례문 말아먹고 그 다음에 저기 연못은 일제 때 저기 묻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 놈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다가 세우려고 세운 거예요. 화통을 세우려고. 근데 뭐 그게 있을 때도 서울시는 불이 많이 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그래야 촛불이 지금 열받고 있다. 하여튼 온갖 그 깨맞추자 뭐 안 깨맞출 게 어딨어. 결국 그 얘기는 그 밑바닥에 놓이는 게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예,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늘에게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의 민속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속적 바탕에. 합리적인 이치에 의해서 다시 전환된다든가, 이걸 탐구해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천 개념이긴 하지만, 사람들 심성에는 항상, 아까 태극 이런 것도 상제를 이해하듯이, 인격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야, 천을. 철학에서는 그것을, 철학책에서는 그걸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심성구조 속에서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천벌을 받을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 세계에서는 천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 말이지. 오케이. 조금 이따, 좀,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보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이치에 따르고, 또 그, 하늘이 정해준 어떤 이치가 정해준 한계를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특히나,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힘으로 잘,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개념은 원래 원시 사상에서도 있었지만 원시 사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었겠죠.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요 세 개의 개념이 중국에서도 다 풀어서 철학화되면서부터 이치와 법칙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격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가령 하늘의 뜻을 따른다, 뭐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 명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다 했을 때 공자님은 이런 얘기들을 갖다 다 이게 이제 원시적으로 전해진 얘기들을 싹 정리해서 뭐라고 하냐 공자님은 군자는 의의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군자는 의로움을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각적인 정신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반성적인 질서, 인간의 자각적 반성에 의한 질서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명, 천, 신, 명 이런 개념들 사실 원시 신앙에서부터 내려온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들이 원래는 인격적인 의미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춘추시대에 들어와서 공자님 같은 양반들이 인문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신앙적인 요소를 싹싹싹싹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딱 집약을 하는 거예요. 군자는 의를 따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약을 하죠. 그러니까 인의 예지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여러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원시 신앙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 천 개념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사서 삼경 할 때 삼경이 뭐예요? 서경 그 다음에 그리고 몰라? 물경 아니야? 시경 서경 물경 은진 씨 알아? 역경. 역경? 역경을 기고 이번에 드디어 점을 봤어? 예, 네, 맞습니다. 역경 또는 주역.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사선은 뭐예요? 사선은 그러면 노노맹자? 그 다음에 얘기? 무슨 얘기를? 얘기 춘추? 노노맹자 대학 중용. 아, 네. 그거는 후대 이제 대학 중에 이런 건 주자가 집대해서 한 거고. 시경. 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역경. 역경은 주역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주나라의 역사다. 주역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시경, 서경, 역경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목으로 보면 시잖아요, 그죠? 무슨 뭐 사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그대여 변치 마오 이런 걸 담고 있는 이런 시가 아니라 이 시라고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당시에 세간에서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말하자면 대중가요를 모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노래방 가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나라의 노래방, 금영 노래방, 빵빠람 이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시경에는 이제 여기도 천 개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원시 신앙이 털어 나가고 형이상학적인 천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경이. 그래서 시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경은 관리들의 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가의 문서, 공식 문서들을 그리고 이제 관방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거를 갖다 우리 어머니라는 그 관방. 단청 있잖아요, 단청. 관방의 문서를 담고 있는 건데, 이 서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제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을 바탕으로 삼는다 하는 민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민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관청에서 만들어진 문서니까 정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 고대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서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 인재를 잘 뽑아서 사람을 잘 뽑아서 그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하는 지인 안민 사상이 시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잘 알아서 지인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점 보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역경은 이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주의 질서. 물론 길한 일과 흉한 일, 기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역경은 우주 질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 여기 없는데 태극기에 보면 이렇게 공공 감리 이렇게 네 개의 괴가 있잖아요. 그 주역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의 이치를 하나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주역에서 핵심 쓰고 있는데 팔괘가 있어요. 주역이 팔괘. 팔괘가 있는데 이 팔괘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늘. 저기서 하늘 물 워터 하늘 물 산 제가 적겠습니다. 하늘 물 산 물에 그다음에 바람 불 땅 연못 바다가 없네. 그죠? 하늘, 물, 산, 우레, 바람, 물, 땅, 연못. 요 여덟 개를 가리킵니다. 이게 주역에서 핵심 괴가 여덟 개, 8개인데 요게 그럼 뭐겠어요?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관식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이를테면 자연,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눈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자연물이면서 동시에 그 각각의 자연물들의 뭔가를 상징하는 거겠죠. 지난번에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체에서 보면 지수화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연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하늘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늘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자연물을 가리키면서 또 그 자연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건괘를 잡았다. 이번에 점괘는 건괘가 나왔네. 뭐 그러면 하늘 건자잖아요. 관계가 나서 아 이번에 뭐 세상이 잘 풀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뭐 인제는 저기 뭐야 대통령 후보 선거할 때 보면은 물 속에 잠겨 있다 그럴 때 잠자에다 용자 있어요. 잠용 뭐 이번에 한나라당의 잠용이다 이번에. 잠룡이 아니라 잠룡이다. 다크호스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물속에 잠겨 있는 영웅을 곧 이렇게 용으로 승천할 놈. 이게 지난번에 뭐 이게 이번에 정몽준이가 뭐 한나라에 있다니까 정몽준이면 차기 대권의 잠룡으로 뭐 등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 주역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뭐 동쪽이 기라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다 주역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8개의 괴가 주역에 등장하는데 이 8개의 괴가 말하자면 자연물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8개 요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8개 요소가 움직여 가면서 서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 대응하기도 하면서 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려는 게 이 8개의 팔괘를 가지고 이 주역의 기본적인 태도겠죠. 근데 그것이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물극필반 이게 중요해. 사물이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물극필반 사물이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말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그게 잘 이게 보여주는 그 말이 뭐냐면 태극이에요. 태극 그게 됐잖아요. 잘 못 그렸네요. 초등학교 때 그려본 이후로 그려본 적이 없어서. 내가 보수 단체 지표라도 좀 나가봐야 될 기라도 한번 싶었는데.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태극기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태극기 이게 특징이 여기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지금? 그죠? 부풀어 올랐는데, 이 빨 부풀어 올라갖고,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요 부분. 여기 그게 달해서 이제 사그러든 거예요. 그럼 이게, 요 자리가 여기에 시작이에요, 요, 예. 이해가 되세요? 얘가 또 이 빨 부풀어, 요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빨 부분. 여기가 말하냐면, 얘 시작이에요. 즉, 뭐든지 이빠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업으로 그게 다르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가 이야기 시키면 이빠이 가면 찌그러든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이 원칙이 그러니까 항상 중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거중 사상이 있어요. 주역에는 기본적으로 거중 은실 씨, 거중이 무슨 뜻이겠어? 거중 뜻 말해봐. 머리를 싸매지 말고. 중간에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듣죠. 데모가 있으면 앞에도 나가지 말고 뒤에도 있지 말고 중간에 있어라. 뭐 가운데, 이게 중간에 있으면 뭐 욕이라도 안 먹지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오래된 생각이에요. 네? 중간. 이게 가운데 있는다. 그 말이 거중 사상이게. 그러니까 물국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것과 이것과 서로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밑에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건 변하지 않는다. 중용을 취하라.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 역경은 여덟 개의 괴를 가지고 우주 질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우주 질서를 깨뚫고 있는 원리들이 뭐냐? 물국필반과 거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식경 서경 역경 있잖아요. 전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노노나 또는 노자를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식경 서경 역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동아시아 사상을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공부하잖아요. 사실 중국 철학사를 할 때 공자나 노자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공자나 노자나 사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원류 문제가 있어요. 사상의 원류 문제. 원류라고 하는 이게 느닷없이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등 나타내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육아에서도 노자 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학파로서 육아나 한 학파로서의 도가가 성립하려면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는가 그 이전에 원시적인 어떤 형태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서부터 그 집단들이 몇몇 있었을 테고 그 중에서 그 사상을 공자님이 딱 혁신해서 하나의 학파로 세워놨겠죠. 그 이전의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공자님은 이제 원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해서 인문학으로서, 인문 정신으로서의 어떤 자각적 정신을 통해서 전환을 해서 생겨난 게 이제 육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 시경이나 서경이나 역경에 나타나는 생각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몰국필반 이런 거 있잖아요. 노자에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그리고 공자님이 인생을 똑바로 사는 태도에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충이라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충이 뭐냐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충이다 그 다음에 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과 서라고 돼. 서가냐. 마음이 한결같다는 뜻이고, 이건 마음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곡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충으로 받아들이기 경향이 있는데, 둘 다 충이나 서나 둘 다 마음의 한결같이 가운데 딱 거주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다 저기서 원지사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인문학, 인문정신을 가지고 말하자면 리프레시를 한 거죠. 재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자가 그런 걸 하게 됐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게 됐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될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출발점은 우선 공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봐야죠. 공자는 BC 551년부터 479년까지 살았습니다. 일단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콩가루의 시대였다. 전쟁과 살육의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세요. 혹시라도 이 논어에 대해서 내가 좀 읽어보고 싶은데 두꺼운 책 이것저것 다 귀찮다 하는 분들은 요 딱 한 권짜리로 읽고 싶다. 요거를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산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집에 제가 논어는 뭐 이런저런 버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날 말투로 쓰여져 있지 않아서 썩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자주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반명하고 좋아요. 미야자키 이치사다 노노 이산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반명하고 역사학자가 번역한 거예요. 역사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 역사학자인데 교토대 역사학과에 근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눈 공자 연보 이거는 이 책을 번역한 박영철 교수가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정리한 건데 일단 논어에 대해서 뭐라고 주절주절 떠들 때는 항상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누가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든가 논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든가 이건 공자 연보부터 이거 갖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잠깐 보면은요 공자는 저기 21세 때 15세 때 배움의 뜻을 두다 아, 이런 거는 가정교회 어리니까 학교 좀 다녔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뭐. 아니 근데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 야 참 우리는 배움의 승희 학생 배움의 뜻을 둔 게 언제고 학교 몇 살부터 다녔어? 그러니까 공자님보다 나은 거야 출발점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배우면 우리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막 엄마 나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다 배우면 뜻을 둔 애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우리 애가 5살, 6살, 7살, 유치원을 3년 다녔는데, 이씨, 5살짜리들이 막 집에서 한글 배워갖고, 유치원에 와갖고 막 가오, 자랑을 지으 막 한글로 쓰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하루 나한테, 아빠 나도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런 거야. 근데 한글이 뭔데? 내가 이렇게 그랬더니, 막, 김대현은 자기 이름 써요. 막 이래. 야. 괜찮아. 몰라도 돼. 학교 가면 다 가르쳐 주죠. 어? 국민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그때 국민학교. 선생님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도 얘가 따당한 거라. 유치원에서 지 이름을 못 쓰는 애들이 없어. 자기만 못 쓰는 거라. 그러는데 다 배움의 뜻을 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하냐면, 야, 유치원 다니면서 이름 쓸 줄 아는 놈 치고, 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놈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얘기가 기억이 나와. 항상 김대현 여수 몇 등 하라고. 저번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빠, 김대현 기타 배우러 다녀? 드디어 좋댔다, 내 말. 그리 와요. 지 이름 먼저 쓴다고 자랑하던 놈이. 다 배움의 뜻을 두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공자가 15세 배움을 뜻을 다 이거 높이 평가하지 맙시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막. 나는 뭐야, 이 배움이라는 게 뭐 철학과 가려고 결심하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장갑도 간 놈 열어보고 있었지. 그 다음에 계시의 창고지기가 되다 21세 종자 논어에 보면은 나는 젊었을 때 사회 밑바닥에서 일했다. 그래서 비천한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집안 출신이라면 단호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죠. 그 옆에 211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저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이제 장을 나눈 거예요. 요 앞에 우리 211에 보면은 211장에 이게 자한장인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211 거기 보면 내 젊어서 천하였나니 비천한 일에는 단언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공자님 말씀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좋은 집안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자의 그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라 할 때 30세에 자신을 얻었다. 아 이제는 한자 띄었다 그 말쯤 되겠죠. 이쯤 되면 너무 귀찮아. 중상과 한자를 배우느라고 평생을 갔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갖다 이게 타이핑을 갖다가 저기 워드프로스 칠 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중국은 아직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맹자가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자가 인간을 이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보통 사람들의 문화를 잡아 족치는 경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조금 놀라운 게 34세에 노나라의 대부 맹의자가 아들 맹의자와 남궁 경숙에게 공자 경숙이가 이 어린지 숙제 삼수견이 없군요. 남자 이름입니다. 동거야 경체에다가 성균관 대학을 세우신 심산 김창숙 선생 그 남자 이름이죠. 그 숙자가 그거죠. 네. 공자를 스승으로 삼아 예를 배우라고 유언을 남겨 두 사람이 공자에게 인문하다. 근데 30세에 자신을 얻었는데 34세에 제자를 두기 시작했어요. 공부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죠. 15살에 그냥 내 이름을 쓰고 싶어요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15세부터 세상살이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5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최소한 10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세에 제나라 경복이 정치를 물었다. 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사마천에 사기 있죠. 사기에 공자 세가에 나옵니다.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 사기에는 이 세가는 누구냐면 제후들의 일대기를 세가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공자는 제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가에 적었는데 그만큼 그 급이 된다는 거. 열전은, 사기 열전이 유명한 열전은 그냥 이 세가 밑에 있는 애들, 급수 낮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열전이에요, 세가. 공자 세가라고. 맹자나 공자 세가라고. 제 나라 경공이 정치의 본질을 물었다. 신하는 군주를 군주로 섬기고 군주는 신하를 신하로 대우하고 이게 정치의 본질. 군군신신 부부자자 있죠.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거는.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6세 경공이 와서 정치를 물었다는 거 뭐냐면 공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자 아카데미가 있었대요. 플라톤의 아카데미처럼 공자 스쿨이 있었는데 그 스쿨은 기본적으로 정치 컨설턴트 학교였다. 그 출발점. 이거를 딱 알아두세요. 제일 처음에 경공이 정치를 물었다.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트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뭐 작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했으면 공자는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서 318절 보면 소학을 듣고 침식을 잃을 정도로 음악에 심취하다. 이게 무슨 뭐 마릴리 맨슨이라든가 너바나라든가 레드 제플린을 듣고 이렇게 둥두루둥두루둥두 한 게 아니라 이때 이 악이라고 하는 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음악 있죠. 그 하모니.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학의 음악을 들으시고 이를 배우기 석 달 그동안 감격하신 나머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실 정도였다. 음악 페인이 되어버리신 거죠. 나는 음악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음악 페인. 노래방에서 나오실 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우주의 이치의 자기 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자가 성의상학적인 경지로 올라섰다는 것을 딱 진정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 헤이, 이게 노래방에서 나올 줄 몰랐다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었지. 그치?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37세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모니 우주의 이치의 인지를 깨닫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경지로 올라갔으면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응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도 나오고 37세 비판이 되고 그 다음에 40대 되니까 이제 40대 되니까 이제 부록이 됐다 그러잖아요. 흔히 마흔이 부록이 나의 유혹이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유혹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딱 세팅이 된 거라 이제. 기본 학파로서의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7세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47세부터 나간 게 각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인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고 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40세부터 공자의 생애가 말하자면 공생활로 들어간다 봐야죠. 본격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생활로 들어간다. 73세,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공자가, 기본적인 출발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그 당시의 정치, 공자의 문제의식은 흩어진 이 천하의 정치. 그렇죠? 물론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그런 좁은 도시국가는 아닌데, 촌락 지역국가에서 춘추 전국시대를 겹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의 말하자면 제국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 단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혼란한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1차적인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에 있었고, 근데 그 정치적인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만 머무르고 전쟁하는 것에만 머무르던 손자 같은 사람이 됐겠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와 형이상학적 원리에 대해서까지 연구를 했다는 것.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태도라는 것.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도 가지고 오세요. 이 연보.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318페이지부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